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32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布団の方が好きです. 이불 쪽을 좋아합니다.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사쿠라와 함께 시즈오카시를 찾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사쿠라 할머니 집에서 자는데요. 안나는 처음으로 침대가 아니라 이불에서 자게 됩니다. 그럼 제32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布団の方が好きです. 이불 쪽을 좋아합니다. 布団とベッドとどちらが好き? 布団の方が好きです。 この布団はベッドより柔らかいです。それじゃ、おやすみなさい。おやすみ。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布団とベッドとどちらが好き? 布団の方が好きです。この布団はベッドより柔らかいです。それじゃ、おやすみなさい。おやすみ。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안나는 만화에서 본 적이 있는 다다미 위에 깐 이불에서 잠을 자보고 싶었습니다. 사쿠라가 안나에게 물어봅니다. 布団とベッドとどちらが好き? 이불과 침대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해? 란 뜻인데요. 布団은 이불이란 뜻이고요. 베드는 침대란 뜻입니다. 이불과 침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질문할 경우 布団とベッドと 이불과 침대와처럼 비교하는 각 명사 뒤에 조사 또를 붙입니다. 도치라는 어느 쪽이란 뜻인데요. 대상이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무엇이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도치라를 사용해서 묻습니다. 도치라와 같이 주어를 묻는 의문사에는 조사 나가 붙습니다. 는 좋아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문장 끝에 억양을 올려서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의문문을 만듭니다. 정중하게 말할 때는 どちらが好きですか?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커피와 홍차 중 어느 쪽이 좋으냐고 물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네, 커피는 コーヒー이고요. 홍차는 紅茶입니다. 어느 쪽이 좋습니까?는 どちらがいいですか? 이니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그럼 코히 또 코짜 또 도시라가 이데스까? 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布団の方が好きです. 이불 쪽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布団은 이불이란 뜻이고요.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호 는 쪽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선택한 쪽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선택한 답 뒤에 노호가를 붙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호가의 뒤에 스키 좋아하다가 오고요.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그럼 양쪽을 다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도치라모 스키 데스. 어느 쪽도 좋아합니다. 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중요 표현, 이불 쪽을 좋아합니다. 를 들어볼까요? 布団の方が好きです. 안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この布団はベッドより柔らかいです. 이 이불은 침대보다 부드럽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この는 이란 뜻이고, 布団은 이불이란 뜻입니다.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죠. 베드는 침대란 뜻이고요. 요리는 무엇무엇보다란 의미의 조사입니다. A에 대해서 그 성질을 B와 비교할 때 A와 B요리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데요. 야와라카이 부드럽다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this는 문장 끝에 오는 정중한 표현이죠. 안나가 사쿠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했는데요. それじゃ 는그럼이란뜻인데요정중하게말할때는 それでは 라고말합니다 おやすみなさい 는안녕히주무세요란뜻으로취침전에하는인사말이죠 사쿠라가답했습니다 おやすみ 잘자란말인데요오야스미나사이의친근한표현입니다그럼제32과대화내용다시한번들어보시죠오늘의중요표현은 布団の方が好きです 이불쪽을좋아합니다 布団とベッドとどちらが好き 布団の方が好きですこの布団はベッドより柔らかいですそれじゃおやすみなさい おやすみ 다시한번들어보시죠 布団とベッドとどちらが好き 布団の方が好きですこの布団はベッドより柔らかいですそれじゃおやすみなさい おやすみ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오늘은노호가와요리를사용한비교의표현을배웠습니다비교표현에대해자세히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일본어형용사에는비교활용이없습니다 요리 무엇무엇보다와 노호가 무엇무엇쪽이를사용해서표현합니다태국은보통일본보다더우니까태국은일본보다덥습니다라는문장을예로만들어보죠태국은 타이 이고일본은 니혼 이고형용사덥다는 아츠이 입니다태국에대해서말하는것이기때문에먼저 타이와 라고말합니다그리고이어서비교대상이되는일본니혼뒤에요리무엇무엇보다를붙여서 日本より 라고합니다덥다는 暑い 입니다그러니까태국은일본보다덥습니다는 タイは日本より暑いです 가되는거죠한편 の方が 무엇무엇쪽이를사용해서태국과일본의더위를비교할수도있습니다일본보다태국쪽이덥기때문에タイ뒤에の方が를붙여서 タイの方が 태국쪽이라고합니다비교하는일본니혼뒤에요리를붙여서 니혼요리 라고합니다덥다는아츠이입니다그러니까태국쪽이일본보다덥습니다는 타이노호가니혼요리아츠이です 라고합니다 지금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 이소리가무엇을나타내는지아시겠어요 후카후카 전혀모르겠는데요 네부풀어올라서부드럽게탄력이있는모습을나타냅니다후카후카푹신한이불이라고말할때사용합니다그리고이표현도같은의미입니다 후와후와 부드럽고가벼운모습인데요후와후와부드러운빵이라고표현합니다 의성어의태어오늘은 ふかふか 와 ふわふわ 를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이불을처음으로덮고잤어할머니가미리말려주었대이불은ふかふか부드러워서아주기분이좋았어 네제32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布団の方が好きです 이불쪽을좋아합니다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안나가대학축제에놀러갑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